해양절 경축준비위원회가 그일 더위 출란 뒤에 베를린에서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을 출판 보도물들을 통해서 널리 소개 선전하며 토론회, 도서 및 사진 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